멍청해 너밖에 모르는 바보 난 어떻게 해야 될런지 모르겠어 나도 I don't wanna say no more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젠 더 그저 날 자꾸 이끌어줘 너 없이 앞이 안 보이는 여기서 사랑해 널 사랑해 더 I think I'm crazy You know that I'm crazy 더 이상 매고 싶지 않아 You should go and grab me and take me Take it 내 모든 걸 다 take it Everything baby you are gonna make it 꿈을 꾸면 네가 매일 내 옆에 바보 같듯이 난 지금 너만 생각해 바보라고 말해도 좋아 미쳤다고 말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주실 필요 없어 너와 누나도 누구도 원하지 않은 Yes I Yeah, yeah, yeah. Girl 미쳤다고 말해